Track 27. Number 7. Listen and write the number of the floor where each place is located. 은행이 몇 층에 있어요? 1층에 있어요. 극장이 4층에 있어요? 아니요. 3층에 있어요. 병원이 몇 층에 있어요? 2층에 있어요. 식당이 4층에 있어요? 네, 4층에 있어요. 커피숍은 몇 층에 있어요? 5층에 있어요.